예, 오늘은 이 주를 위한 섬김, 이 마지막 섬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다른 제목으로 하면 주님의 마지막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마지막을 어떤 사람들이 기쁘시게 하셨을까? 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고, 그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그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더큰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과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덜 깊을 수 있고, 상황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나는 과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내가 열심히 뭐 섬겨야 되는가? 또 헌금을 많이 하는가? 또 봉사를 많이 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배우면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실까? 뭐또 저같이 사역자가 돼서 뭐 열심히 일하면 더 기뻐하실까? 뭐 이제 상황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당시에 그 십자가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또 기적을 체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70인의 전도대가 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이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 종류는 이방인.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이방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종류는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했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류는 유대의 귀족 계급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서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세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내가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걸 내 자신이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종류의 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그리고 선포했던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 39절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100명을 데리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목격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보고만 있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셨던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른 죄수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죄수들은 욕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약 3시간 정도 막 흑암이 캄캄해지면서 막 땅이 흔들리고 그때 이 백부장이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셨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구세주이시다. 자기 혼자만 마음속에 있던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는 이 백부장은 그 혼자 있던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래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다들이 재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같이 그런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낫혀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까지 많이 있었지만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그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군인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이교도의 습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만 본 신학자예요. 자기도 못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계속 말씀해 주는데 안 믿어지는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달통한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교도에서 나온 거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maybe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분은 진실로, 진짜로, 거짓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복 받으려고? 예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러 왔습니다.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높이러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아주 특별한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장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함부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가 뭐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백부장과 군병들, 이 이방인들은 그냥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기들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분들에게, 이 백부장과 이 군병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구원을 향해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방인이었다. 이방. 제자들도 아니고, 병에서 누워서 건강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어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기쁨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막달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 뭐 여러 여인들이 지금 있는데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주님의 운명하시는 그 옆에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그 갈릴리에서부터 종일 하루 이틀 걸어온 거죠. 그 종일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 걸어온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고. 왜 이 여인들의 헌신이 끝까지 함께함이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분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 소외받는. 여자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죠.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산도 인권도 무시하고 불평등을 또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도 없어요.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 이 연약한 여인들만 지금 남아서 주님의 곁을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은 다 은혜 받은 여인들이에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일곱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주 천한 여인입니다. 저쪽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 마리아, 어디 마리아, 어디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 앞에다가 이제 막달라 또 뭐 어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막달라는 아주 천한 지역입니다. 천민들만 사는 지역. 그러니까 앞에 그것을 붙이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어디 끝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어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러놓고 도망가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았어요. 오늘 이 41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섬겨왔어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고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따라갔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도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끝. 그게 아니고 그 은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 은혜, 나를 위해서 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 뭐 다 없었겠어요. 집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집안 형편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형편 사정들을 다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 여인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과 이 여인들 중에 이 제자들은 30%만 사랑하고 이 여인들은 70%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또 이 여인들에게 뭐 떡을 하나 더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은 더 높은 자리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힘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 멀리까지 계속 따라와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모든 형편과 처지는 다 내려놓고 계속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기억하면 주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일꾼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종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 박히시는 그날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었겠지만 자신을 숨기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유대 동족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조용히 아무도 몰래 아닌 것처럼, 성경은 그가 유대인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새벽에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그 유대 나라의 국회 정도 되는 거죠. 국회의원처럼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기도 하고 사법부도 되고 뭐 행정처럼 모든 것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 24명과 장로 24명, 그 다음에 율법사들 22명,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70명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고 예수님도 여기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제 처음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물려주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습니다. 귀족입니다. 또 높은 지위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 당돌이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뀐 거죠.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07 성도처럼 숨어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안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당돌이 해야 되네, 당돌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당돌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숨기려고 그래. 나쁜 것 같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틀림이 없어. 그 입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 저 사람 믿는 것 같은데 불성실하고, 아,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숨기기도 하고. 그럼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뒤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자기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게 됐어요. 우리 사랑을 해서 우리 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몰래 그냥 둘이 살면 찜찜해요. 자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둘이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둘이 살 거예요 하고 공개 선언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혼 예식이라고 그래요. 가족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둘이 삽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둘이 삽니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하면 이 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뭐 아무도 모르는데 또 지금은 이제 사랑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미워졌으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 선언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그 신앙에 얽어 매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 도와주셔서 내 신앙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돌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꾸 숨기고 자기를 원래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은휘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제 번역해서 숨기더니 이렇게 돼요. 은휘라는 것은 은밀히 자신을 숨기고 살더니 이런 뜻이에요. 은밀히. 뭐든지 그래요. 은밀히 자기를 숨기고 살면 자신이 없어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근데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좀 당당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공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믿는다. 지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공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은 잡힐 수도 있고 뭐 거기서 혼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좀 떨어진 곳에서 울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같이 곁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복음의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그랬을 때 39절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자,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갔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았는데 맞네. 자기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밤의 신자였는데 안 되겠다. 요셉을 보니까 용기를 얻어야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치명 섞은 이 향품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서 메고 옵니다. 당당하게, 당당.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해야지 하는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도 해야지. 그럼 그 사람도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 니고데모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그렇게 요셉이 했으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He is also discipl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Also.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가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나를 흉내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속에서든지 우리 사회 속에서 식사기도 할 때도 머뭇하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다 팔이 쫓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그래도 제대로 하면 누가 뭐 밥을 뺏어갑니까? 몰래 밥, 학생 때는 기도하고 나니까 밥이 없고 저도 그런 적이 기도하고 나니까 반찬이 없어요. 직구선 애들이 막 뺏어가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농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도 보이고 성실성의 본도 보이고 어떻게 사는지 출근도 일찍 하고 또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이 백부장이나 또 이방인 이 로마 군인들이나 여인들과 아리마의 사람 또 요셉, 니고데모 뭐 이 한편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들은 아마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들로 또 백부장과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조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록은 없지만 로마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뿐이지 로마 교회를 누가 언제 세웠느냐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여기서 했던 백부장 이런 백부장이 갔을 것이다.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로마에서 파견돼서 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은혜를 받고 어디를 가요? 다시 로마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뭘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왕성에 부흥하는 역할을 저는 이들이 했다고 기록엔 없지만 그렇게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방인처럼 두려움 없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당당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의 구세주시다. 또 이 여인들처럼 은혜 받은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난 헌신해 가겠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니고도메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이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려고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냅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 향품 엄청나게 많은 100근쯤 되는 상당히 많은 그것을 비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부장이나 이 사람들처럼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주님을 늘 섬김으로 순종해가면서 봉사로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종말의 때 오실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결심만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서 주님을 최종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